우리 민족을 세균전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날강도 미제의 흉악무도한 책동은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담화. 최근 미제 침략군이 금우순 주피토 계획이라는 것을 내놓고 탄저균과 보툴리누스균과 같이 치사율이 매우 높은 맹독성 세균들을 연구하는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남조선에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필요한 인원과 장비들을 부산항에 끌어들이고 다음 해부터 공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드러난 사실은 미제가 우리 민족을 세균전의 대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전인공노할 흉계를 실현하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는 것을 또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미제 침략군이 추구하고 있는 주피토 계획은 대조선 침략 전쟁 때 생화학전을 벌이려는 흉계에 따른 것이다. 이미 미제는 2013년 3월 화학생물학 방어 계획 포럼이라는 데서 주피토 계획의 목적은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이 생화학전을 실행하려는 데 있으며 남조선의 룡산과 오산 등 미군기지의 연구소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1단계 실험 대상 역시 탄저균과 보툴리누스균이라는 것을 공개하였다. 그 후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 기지의 연구소들에서는 탄저균과 같은 위험한 세균들이 비밀리에 발입되어 세균무기 연구 개발에 이용됐으며 세균전 도발을 위한 생물학적 실험들이 끈질기게 진행되었다. 지난해 5월 미제가 살아있는 탄저균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배달한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들었다 놓은 것도 바로 이 주피토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공개된 바와 같이 일명 공포의 백색가루, 악마의 무기로 낙인되어 있는 탄저균은 그 살상률이 95% 이상에 달하는 치명적인 생물 무기이며 보툴리누스균은 탄저균보다 그 독성이 10만 배나 더 강한 위험천만한 살인 무기이다. 이러한 세균 무기 개발이 국제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것도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의 활성 탄저균 반입 사실에 격노하여 떨쳐나선 것도 세균전 만행이 초래할 후과가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박근혜 패당도 미국 상전의 야만적인 세균전 흉계에 대해 미군 당국의 주피토 계획의 정보 공유 및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한 협조를 요구하였다. 미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따위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 회피의 모지름을 쓴 바 있다.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야만적인 수단과 방법도 꾸리지 않고 있는 미제의 행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로 하여금 불변의 대미 보복 의지를 더욱 가다듬게 하고 있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 시기부터 세균전 화학전 책동으로 우리 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학살한 불구대천의 원수 살인 악마들이다. 전후에도 미제는 우리 민족을 멸살시켜버리고 생화학 무기들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였지만 괴뢰들에게는 이와 관련한 그 어떤 내용도 일체 통보해주지 않았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수많은 무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제가 제놈들의 무장체계의 갱신과 각종 전쟁 살인 장비들의 반입 종용 등을 알려주지 않는 대상은 오직 남조선뿐이다.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에서 감행한 세균전 실험 횟수도 흑막 속에 가리워져 있으며 위험천만한 유독성 화학물질 보유량도 가늠할 수 없다. 온 세계가 평화와 안전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때에 우리 결의에게 무서운 참변을 들씌우기 위해 남조선 땅에 맹독성 세균들을 연구하는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설립하려고 하는 미제 침략군의 세균전 준비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사대와 굴종에 쪼들고 동족대결의 이골이 난 나머지 미제의 전인공노할 세균전 책동을 막아나서기는커녕 모작종 추성에 나서고 있는 박근혜 패당도 한심 앞이 쓸어버려야 할 민족 발역의 무리이다. 미제의 극악무도한 세균전 흉계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박도한 반미 대결전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를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 군대는 미제가 원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 방식에 다 대응해줄 수 있는 만달의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민족을 세균전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날강도 미제의 흉악무도한 책동은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8월 1일 판문점.